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새해 주체의 백육 2017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는 고대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존치 소선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인미를 어떻게 하면 신성이 더 높이 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 버스와 전차, 지하 전동차 그 어디에서나 경의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찾아구고 학습하며 눈시울을 족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부원장 리의군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름 없소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엄숙히 맹약하실 때 끌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위대한 오보이에 대한 고마움과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세차게 끌어본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화력발전연합협소 지배인 조주영은 2016년 한 해를 통해서 기상이 악량된 혁명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의 당제 7차 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조언제를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 위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들에게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존재를 타고 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는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